도쿄에서 지난달 28일 열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최소 40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 중부 라리사 외곽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여객열차가 마주오던 화물열차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불이 났습니다. 승객 상당수가 긴 주말기간 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던 대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관계 개선에 힘을 실었고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같은 현안은 빠졌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과거 침략자에서 지금은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나라를 잃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 국내외의 각종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권 침탈을 언급하는 대목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무역 적자가 1년 넘게 이어진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입니다. 특히 지난달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 위축이 상반기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3 학예 해외 계절 학기 프로그램에 대한 단기 파견 2차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한 학기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재학생이며 누적 평점 2점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국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상반기 로스쿨 준비반 정규반원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8일 화요일부터 3월 12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24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졸업생 포함 한양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입반 시험은 3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제3법학관 303호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RC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래 상담 모임인 공감한대에서 또래 내담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진 않지만 진로, 연애, 대인관계 등의 고민을 나누고 싶은 한양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최대 5번까지 가능하고 한 번에 30에서 50분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행복드림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뉴스 3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리경,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